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다섯 돌세 즈음에서 나이지리아 인민진보당이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에 특집했습니다. 홈페이지는 지난 9월에 성과적으로 진행된 우리의 핵탄두 폭발 시험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서 전하고 조선의 핵기술은 최상의 수준에 올라섰다고 지적했습니다.